오늘 하나님의 말씀 욥기 3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의를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공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누가 그를 위하여 그 얘기를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구름의 폐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아멘. 이제 엘리후가 36장과 37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을 마치게 되는데 지금까지 엘리후가 했던 이야기의 그 어조, 논조는 너무나 무자비하게 이 욥을 누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주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욥의 그 상황을 너무나 그 무시하고 욥의 마음을 더 많이 아프게 했던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36장과 37장으로 가면서 그런 아주 강한 어조가 조금 더 수그러들면서 훨씬 더 아마 엘리후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목회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더 부드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보게 됩니다. 근데 이 36장, 37장에서 진짜 이제 38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 가운데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38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세 친구와 욥을 이렇게 준비를 잘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왜 이제 엘리후가 좀 더 목회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엘리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앞에서 불평하는 욥에 대해서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욥의 고난받고 있는 욥의 모습이 그 눈 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러니까 욥이 환란의 줄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묶여 있는 모습, 그 참 누구에게나 사랑과 긍휼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엘리후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변화가 된 건가 하면은 34장 35장에서는 엘리후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너무나도 다르신 분이다. 인간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신경 안 쓰신다기보다는 그것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좌우되지 않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 또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신다. 사람에 대해서 뭐 인정사정 보지 않으신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 있었던 거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그는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6장으로 들어오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자비하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볼 때에만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 원하셔서 하는 거지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눈을 뜨면서 욥의 고난당하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고난받는 자의 사정 고난받는 자의 억울한 것을 다 들어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보면은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여기에는 억울한 사정과 고난받는 자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혹은 이유 없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중에 회복시키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앞부분에서 쭉 얘기 12절까지에서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고난받는 의로운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을 한번 봅니다.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마 36장에서 제일 중요한 엘리후의 말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중요한 통찰이 뭔가 하면 15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16절도 한번 읽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물은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곤고한 사람, 지금 엘리후는 곤고한 사람, 지금 욥을 막 이렇게 책망을 하다가 욥의 그 고난의 줄에 얽혀있는 모습, 그가 얼마나 곤고한 삶을 지금 지내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이라는 것은 그 곤고함이 아주 깊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학대당하는 사람이 학대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귀를 열어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다. 지금 욥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를 곤고할 즈음에 학대당할 즈음에 귀를 여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단순히 지금 이 얘기는 엘리후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단순히 징계하기 위해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지금 욥의 상황에는 안 맞는 거잖아요. 욥이 지금 징계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시는 상황이 아니라 욥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랑하고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증하시니까 사탄이 와서 건드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하신다 뭐 이런 뭐 징계를 주신다 이런 차원보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곤고한 자가 그냥 딱 곤고가 시작됐을 어려움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 부르면은 딱 그게 없어지는 그냥 마치 기도라는 것이 만병통치약 같이 그냥 하나님 나의 병을 낫게해주세요 딱 없어지고 하나님 나의 고난을 없애주세요 딱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가 있는 과정이다. 치유하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수술하는 과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엘리우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은 치유하는 고통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깊은 삶의 질을 향해서 더 깊은 이 퀄리티가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주의를 끄는 그런 즉각적인 감각, 보통 즉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요. 아주 그냥 뭐 들리는 거, 보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깨우시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그것을 초월한 감각, 영적인 감각이죠.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삶의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통이라는 과정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려움이다 하는 게 없으면 그 상황이 없을 때는요 사람이 영적인 감각은 아주 낮아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감각에 의해서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 왜 그렇잖아요. 불이 여기 다 불이 이렇게 있으니까는 우리가 보지만은 불이 하나 둘 셋 다 꺼지기 시작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남은 빛을 우리는 야 이게 진짜 굉장히 이렇게 빛이 많은데 없어지는구나. 이거 하나가 남았구나. 이 감각을 잃어버리죠. 만약에 하나가 다 꺼지면은 그때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감각이 서게 되잖아요. 그런 초월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난이라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 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고백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주시는 데는 이런 고난이라는 것을 쓰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얼마나 내가 이 세상의 감각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내가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네가 걸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그렇게 할 때 지금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망가진 부분들을. 굉장히 뛰어난 통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 이하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해요. 24절 한번 볼게요.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고 우리는 너무 작은 사람이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죠.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곤고함과 그 어려움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고치시는 은혜를 지금 이 고난이라는 현장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너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라. 네가 할 것은 불평이 아니라 네가 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에 있었니? 네가 내가 한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니? 그러면서 결국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참 이게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옛날엔 내가 귀로 들어서 하나님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봤다는 얘기는 자기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사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영적인 감각이 그전에는 좀 모호하고 그전에는 좀 헷갈리고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영적인 감각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세상에서 맛보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징계가 아니라 징계의 수단으로 그를 때린 것이 아니라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고치시고 온전한 삶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욥처럼 훌륭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자랑할 만한 너 세상에서 뭐 아무개처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 봤느냐?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네가 봤느냐? 하나님이 사탄에게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 치시는구나.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단순히 이렇게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수술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좀 고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수술 후에 하나님 나를 고치신 후에 내가 얼마나 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너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노래해라. 진짜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송이 그때 나올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뭐 60, 70, 80 인생을 통해서 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